조용한 밤이었어요. 너무나 조용했어요. 창가에 소녀 혼자서 외로이 서 있었지요. 밤하늘 바라보았죠. 별 하나 없는 하늘을 그리고 울어버렸죠. 아무도 모르게요. 창밖에 가로등불은 소녀를 알고 있을까. 괜시리 슬퍼지는 이 밤에 창백한 가로등만이 소녀를 달래주네요. 조용한 이 밤에 슬픔에 지친 소녀를 살며시 달래주네요. 창밖에 가로등불은 소녀를 알고 있을까. 괜시리 슬퍼지는 이 밤에 창백한 가로등만이 소녀를 달래주네요. 조용한 이 밤에 슬픔에 지친 소녀를